햇살이 춤춘다 너의 눈동자 속에 세상이 겹친다 흘러내린 눈물에 가려서 또 다른 세상에 다시 눈을 뜬 나 모든 게 새롭다 미소가 번진다 하루 종일 너 때문에 이런 내가 낯설다 매일 꿈을 꾸는 듯해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젠 뭐래도 그리 티가 나요 녹는다 사르르른 내 가슴이 녹는다 얼어붙은 심장이 다시 뛴다 사는 동안 미쳐 알지 못 비친다 내 마음의 설레임들 채워지고 채운다 너로 인해 달라졌다 사는 맛이 이렇게도 달콤했었나 나 원래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나요 이젠 뭐래도 사는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나를